본 방송은 높은격 아마추어 방송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주관이 섞여 있고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노래는 저작권 문제로 틀어드릴 수 없게 되었으며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소 길이의 안녕하리 너의 음악이 될것 같은 8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진행으로 승격된 신명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들러리로 자천된 엄관식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코너인 신곡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후. 간단하게 보면 손오영이나 백아연, 종현, 그리고 보이프렌드, 어반자카파, 오늘 같은 경우에 급하게 나온 곡들인데 급하게. 홍경민하고 차태현 그리고 길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의 문준영까지 한이 정도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가수들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저희가 언급해드릴 거는 손호영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예전에 그 G.O.D의 그 느낌 있잖아요. 생각하고 들었는데 좀 다르네요. 원래 손호영 솔로 앨범들이 그런 네.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아, 네. 그런 걸로 많이 갔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저는 되게 무난해서 듣기 좋았고요. 추천해드릴 곡은 Only You라는 곡이 있는데 앨범 컨셉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아마 조금 노래들이 바뀌는 타입이 바뀌는 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기본 베이스가 발라드긴 하지만 그래도 Only You.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이틀곡이 제일 좋아요. 타이틀곡을 잘 뽑은 거네요. 나의 약점이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곡은 요즘 가장 차트에 핫하다고 볼수 있는 백아연 쏘쏘라는 싱글이 나왔는데 주위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거는 그제 주위에서 여성분들이 되게 가사가 되게 공감이 된다는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좀 가사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사는 괜찮네 느낌이었지만, 곡 자체가 막 저번에 그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저도 저번께 훨씬 같아요. 좋았다는 느낌이 강했고, 네. 그래도 뭐, 역시 무난한, 되게 무난, 요번 주가 유독 무난하게만 무난무난. 지나가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좀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약간 세련된 스타일의 발라드가 아닌가. 그냥 그나마 요즘 가장 최근에 유행하기도 하고, 많이 나오는 형태의 발라드의 곡이라서, 아, 아쉽다라는 느낌이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좋다. 그리고 이제 뭐세 번째 저는 이 앨범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여러 번 듣지도 못하겠고 딱한번 듣고 말았는데 종현의 좋아라는 앨범인데 샤이니의 종현이죠? 예 그냥 제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아니다. 저도 듣기가 좀 거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 그냥 한번더 듣고 아 이걸 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곡들이 몇 있어요.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은 아니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못 다음 곡, 그냥 다음 곡. 예 그런 그런 네. 느낌으로는 강긴 한데 샤이니 팬들이나 종현 팬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제 타입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LCK 서머 테마송이라고 해서 국가스테는 챌린지라는 곡인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LCK라고 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이번에 2016 서머 테마곡이에요. 근데 이게 테마곡이야 이게?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뭐 항상 라이엇 게임즈에서 나오는 곡 자체가 퀄리티가 높잖아요. 이거 얘기는 우리가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엠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는 솔직히 그게 썩 좋아하는 가수들은 아니라 FX 자체가 근데 저는 네. 엠버에서 들었는데 곡 수준은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이거를 편곡을 이렇게 해서 별로 좋게 안 들리는 건가라는 느낌 그러니까 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좋지도 않아 이런 느낌이 강해서 저는 엠버의 곡들이 뭐 저저번 주도 뭐 SM 스테이션 이렇게 있었고 저번 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도 또 나왔는데 저는 엠버를 그 솔로로 나왔을 때도 되게 좋아했고 했는데 곡이 그렇게 땡기진 않았어요. 뭐 그냥 이건. 네. 예전이랑 그냥 좀 비슷한 거였어 그러면. 비슷하진 않고요. 전에 곡들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이번 거는 뭐 재생 목록에 넣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희의 생각은 뭐, 아, 그냥 그렇다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이것도 있겠군요. 진짜 그냥 그냥이네요. 근데 이번 주에 제일 좋았던 앨범이 하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베스트 앨범인데, 어반자카파의 스틸이라는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곡이 다 자작곡이고요. 물론 이분들은 원래 자작곡을 하니까, 다만 한 곡은 존박이 작사를 해주고 오로지 다 영어로만 돼 있는 곡이라서. 근데 궁금해라는 곡하고 다 좋아라는 곡은 약간 업템포 돼 있는 곡이고, 나르시스 is to love라든지 널 사랑하지 않아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어반자파크가 늘 하던 그런 음악인데, 듣고 저는 아 미쳤다, 미쳤다 정도예요. 좋다, 진짜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나왔다.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들어봐요. 이게 이번엔 들어볼게요, 이번엔. 제가 어반자카파를 듣게 된 이유가, 조현아 조연아. 보컬이 너무, 저는 그 보컬이 너무 와 이래서 듣고 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나머지 남자 두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그두 분도 사실 와 가성 이렇게 쓰시는 분 한데, 내 타입인, 노래도 내 타입인데, 남자분들 목소리도 거부감도 없고 난 네. 좋아. 그래서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안 들어보셨다니까 뭐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고, 또 여기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 곡이라고 하면 존박이 작사한 나르시스 is to love라는 곡인데, 다만 영어를 주의하세요. 다 영어니까. 그리고 유명하지 않지만 제가 제 개인적 혼자 주목할 미니 앨범은 파리니 브런치의 혼자 버스를 타고서라는 미니 앨범인데, 좀 처음 보는 아티스트네요. 예,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딱 듣는데,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무난한 발라드 앨범이에요. 아, 발라드인가요? 근데 예, 발라드인데, 제가 아까 발라드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나누는 게 오케스트라 반주가 들어간 거, 그리고 트렌디한 발라드라고 해서 아 백아연 이럴 거면 그렇지 말지 네. 느낌의 그런 세련되고 좀 그런 발라드, 그다음에 팝 발라드라고 해서 약간 미국 향기가 나는 저번에 제시카 그 정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팝은 아니 미국 냄새. 팝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잘하는 락 발라드, 파워 발라드 쪽이라고 해서, 흔히 쉽게 얘기하면 왜 이수님? 그분은 그냥 발라드, 아, 그런가요? 이게 사실 장르라는 게 저는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이수도 파워 발라드 쪽도 맞는 것 같고, 락 발라드, 그러니까 사실 장르라는 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장르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 장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처지고 정통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비속어를 석자면 쌍팔년도 발라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쌍팔년도. 그런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하는데, 이건 그냥 무난한, 이것도 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아니고. 아닌 그냥 무난하구나라고 생각할 때그 발라드인데, 이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무난한데 좋아요. 긍정적으로 되게 좋아요. 무난한데 듣기 좋다.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번 주는 유명하지 않은 분은 파니니 브런치를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네. 해드리고 싶어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거 있으시면 또 하나 해주시죠. 저는 뭐 이미 다 말씀하셔서. 좀 정리를 하면, 뭐 이번 주는 손오영의 메이아이, 백아연의 쏘쏘, 종현의 좋아, 그리고 파니니 브런치의 혼자 버스를 타고서, 어반자카파의 스틸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곡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또 준비한 코너, 쓸데없을 것 같은 이야기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쓸데없을 것 같은 이야기에서 준비한 얘기는요, 우리가 오늘 아까 국카스텐의 LCK 2016 서머 그 게임사에서 그 직접 발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관련돼서 할 얘기를 해서 게임이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 게임사 음악, 게임 음악, 요런 뭐 이쪽 그렇죠. 그, 뭐 삽입곡이라든지 뭐 게임 관련된 음악.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 그냥 정말 술 먹고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들을 네. 한번 녹음을 해볼까 해서 오늘 그걸 갖고 왔습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안 하시니까, 네, 저는 잘안 하죠. 일단은 그쪽 말고 우리가 조금 좀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좁아져야 되니까, 네, 뭐 그렇게 큰 할까요? 게임 얘기부터. 지금까지의 게임 음악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8비트 음악이라든지 그런 네. 배경음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대항해 시대 OST는 정말 오, 좋다고 이미 그 회사는 네, 좋죠.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곡이 지금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지. 저는 뭐좀 어렸을 때부터 일본 RPG류를 많이 했었는데 그 OST 자체도 있지만 그 이렇게 어레인지돼서 피아노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자주 들어요. 아까 제가 이제 대항해 네. 시대라든지 이런 걸 네. 했는데, 그쪽 회사는 거기는 코에이사죠. 코웨이. 네, 코에이라는 회사인데 저는 진상공산 네. OST도 괜찮은 것 아, 같던데. 네. 진상공산 OST도 되게 괜찮고요. 거기서 가장 감명깊게 들었던 거는 삼국지4의 OST. 사실 삼국지4라는 게임을 하진 않았지만 그 OST만큼은 좀 찾아서 들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게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게임을 하고 싶어도 좀 시간이 없어서 게임은 못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게요. 아, 근데 뭐좀 좁혀가죠? 아까 예. 지금 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큰쪽 게임 회사라든지, 이렇게 네. 뭐 들어가서 이제 한 회사로 지금 들어갈 건데, 최근에는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게임 하면? 당연히 롤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 게임즈. 물론, 다른 쪽에 있어서는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운영이라든지.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근데 이제 OST를 하나 만들어냈을 때참 퀄리티가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회사기는 해요. 사실 듣다 보면 이매진 드래곤이라든지 그런 가수들이랑도 협업을 했고, 그리고 사실 얘네한테 놀라운 거는 이 게임 캐릭터 내에 밴드가 있어요. 캐릭터끼리의 밴드를 실제로 결성을 해놨어요. 스토리상. 네, 근데 그 노래를 스마이트 앤 이그나이트라는, 이게 물론 게임 기술 이름인데, 이런 앨범명으로 앨범을 냈어요. 펜타킬 밴드라고. 펜타킬이 몇 명이죠? 다섯 명이요. 그런 형식으로도 앨범을 내고, 아까 큰 범주 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안에 있는 노래 이런 것들도, 물론 테마곡이긴 하지만 캐릭터들의 테마곡들도 그냥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제가 처음으로 피부로 와닿았던 거는 그게 처음이라.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10 거기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다쿠미가 불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수영 씨가 아. 불렀던 한국명이 생각이 안 나네. 일본어로. 네. 스테키다네. 그 곡이 여자 주인공이 게임 내에서 가수라기보다는 무녀 이런 건데 무녀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스킬도 있고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거랑 이제 딱 맞춰서 그렇게 OST도 잘 나왔고 뭐 이수영 씨 노래도 좋았고요. 일본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OST를 따로 앨범을 내서 그것도 팔는데 네. 팔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우에마츠 노보라는 그 작곡가 분이 뭐 일본에서도 공연했지만 한국에 와서도 뭐 봄에 와서 공연했을 정도로 거기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정말 쓸데없는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또 아까 다시 돌아와서 라이엇 네. 게임즈로 돌아와서, 대회잖아요. 이게 게임 e스포츠 대회를, 물론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송사에서는 따로 자기들이 오프닝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이엇 게임즈는 그냥 우리 LCK 테마곡은 이거예요라고 딱 국카스텐을 섭외해서 불러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색다르다라는 느낌도 사실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게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음악이나 영상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시네마틱 영상 이런 것도 그렇게 이렇게 좀 퍼져 나가는 것들이 다 팬을 위한 서비스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이엇 게임즈가 했던 음악들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안에 캐릭터들이 테마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시네마틱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은 사실 그런 거는 잘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배경음은 뭐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늘 듣는 그냥 테마곡, 그 캐릭터들의 테마송만 가지고 와 좋다 좋다 좋다. 실제로 겟 징크스드라는 역대급이 하나 나왔고, 히어 컴스 마이라는 곡다 보컬이 들어가는 곡인데, 그게 두개다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참 노래 만드는 능력은, 참 어떤 작곡가를 써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런 건 공개가 안 되나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걸 수도 아. 있고, 어쨌든 간에 노래는 좋으니까. 사실 중간에 얘기가 새긴 했지만, 제가 네. 놀라웠던 점을 정리하고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게임 안에 컨텐츠로만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옆에서 피아노 더 소리가 웃기네요. 들리는데. 외부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회사 입장에서 참 도전적이기도 하고만 하지만, 아, 참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슈가 없으면 쓸데없을 것 같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 다음 코너는 테마곡 추천. 저번 주에 이어서, 왜 저번 주에 이어서 테마곡 추천을 하느냐? 이어서. 왜냐면 저번 주는 남자 버전이었기 때문에, 추천 그 고백송 남자 버전. 그렇죠. 이번에 여자 버전 해야죠. 예, 이번 여자 버전으로, 그래서 2주 연속으로 테마곡. 하게 됐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저는 가장 무난한 곡, 지금 옆에서 보컬 연습을 해서 굉장히 저희는 정신이 없긴 한데, 이게 가장 무난한 곡인 장윤주의 여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우, 요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아, 나레이션 있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나레이션만 빼면 무난하게 하기 참 좋지 않을까. 약간 남자들의 판타지 같은 곡이죠. 진짜 남자들의, 판타지. 잘하면 정말 끝.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이 곡이 다 그렇잖아. 여자들이 여자 고백 노래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곡이 1번. 이거, 바로 이 곡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곡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이 곡을 제가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군대 가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네. 어떤 곡? 배가연에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거 같은 경우를 코앞에서 듣는다면, 면전에서 듣는다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고백 노래는 고백 노래니까요. 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저는 SES의 꿈을 모아서. 이것도 고백 노래예요. 약간, 직접적이지 않나요? 아니, 직접적이죠. 직접적이에요, 이건?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사랑을. 이게 바로 아, 그래요? 나오는데, 아, 그래요? 바로 가는구나.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고백송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냥 뭔가 희망을 주는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는 느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가사들이 나오니까, 솔직히 썸남한테 앞에 가서 부르면 이게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지. 이게 너한테 희망을 줄게. 야, 친구야, 시험 잘 봐. 이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 그러면 남자는 전혀 그 사람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SES의 꿈을 모아서를 선택했어요. 그럼 저도 한번 꿈이 들어간 거를 한번. 요거 같은 경우도 명곡인데, 박정현의 꿈에 이 고백송이 되나요? 돌려서죠.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고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 불러주면은 못 알아들어요, 우왕 잘 부른다 이렇게요? 그냥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뺐어요, 웬만하게. 돌려 말하는 것들은 그래요? 빼고. 차라리 돌직구가 난것 같아서. 아, 그래요? 화끈하시네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별의 비밀 하나라는 곡인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돌직구예요. 근데 이거는 발랄해요. SES는 댄스곡, 이거는 발랄한 발라드고. 발라드? 그래도 뭐 그냥 발랄한 템포가 거. 약간은. 예. 근데 확실히 이거는 좀 오히려 이렇게 조금 쉬워 보일 듯한, 그러니까 듣기엔 되게 쉬워 보일 듯한 노래거든요. 막상 하면 막상 하면 어렵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함지영의 I Can't Drink. 그게 예전에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OST이기도 했고요. 직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돌려서. 전 약간 돌리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가수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윤하. 아, 유나. 저는 윤하의 If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딱 고백하기 좋은 노래 것 같아요, 저는. 혜성에 있는 곡인데. 네, 아, 그래요? 혜성에 있는 건데. 원래 뭐, 윤하 누나 노래들이, 노래는 뭐 다. 그것만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색깔도 있고, 퀄리티도 좋은데. 윤하 노래들이 제가, 아, 윤하 있겠지, 있겠지 하고서 봤는데, 의외로 윤하 노래들이 고백에 가까운 곡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요? 의외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아, 솔직히 저는 처음에 생각한 게 비밀번호 486? 아. 이랬는데, 그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약간, 아, 그것도 사실 직접적이지는 않죠. 근데, 그니까, 콕 집어서 고백송이다라고 하는 곡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 한 발자국 뒤라든지, 아, 네. 이런 것들이 많지. 그렇죠. 이게 막 직접적으로, 나너 좋아해, 이런 곡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아, 이거 너무 우울해지는데, 제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나는 뭐 비밀번호 486같이 좀 그런 밝은 분위기보다는 유나는 그런 노래보다 사실 좀 우울한 노래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저도 개인적으로 때문에. 네. 그래요. 저도 저도, 오늘 헤어졌어요가 제일 네. 좋아서. 유나, 저는 편한가 봐. 편한가 봐 같은 경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몰라주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인데, 드디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 소녀시대 노래를 선택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첫눈에라는 곡인데, 뭐, 이거 팬들은 아마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뭐, 저는 정확히 이게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마 이것도 막 팬을 위한 그런 그건 아니고, 건 아닌가? 팬들이 직접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영상 퀄리티 자체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끌어다 붙여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런 식의 뮤직비디오도 있을 정도로 팬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곡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나요? 예, 뮤직비디오?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결정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겨울 고백송이에요. 지금이랑 되게 안 맞긴 한데, 너무 가사가 이쁜 거예요. 마지막에 뭐, 우리 조금 해드리자면, 뭐, 하루 한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서로 신비감은 없어질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늘 있는 가사, 아까, 있을 법한 가사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딱 여기서, 그대의 까만 머리가 좋지만, 그대의 머리에 눈이 내린데도, 왠지 그때쯤엔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길 것 같은 이 기분. 가사가 좋은 예, 네, 거군요. 가사가 진짜, 근데 노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 그 중간에, 런데빌런이라든지, 훗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노래를 하다가, 아, 그 시점에 네, 나온 거예요? 이게 5호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들어있는 앨범이 처음에 뭐 다시 만난 세계라든지 이쪽인 줄 알았는데 그쪽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쪽 다른 쪽. 좀 강한 노래로 갔을 때, 멋있는 노래로 갔을 때에, 네. 이런 곡이 딱 와서 딱 듣는데, 그때는 솔직히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도. 근데, 아, 나 그래요? 진짜. 전 런데리빌런 때 좋아했는데 야, 이상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니까 이 노래, 네. 아, 내가 원래 진짜 소녀시대의 발의 편곡은 사실 이런 거였는데? 라는 곡이면서 참 이렇게 고백하기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또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는 여기서는 이제 눈 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여기 손승연의 다시 너를 추천하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전에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다시 뭔가 되돌리게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가사도 좋고요. 손승연 자체 알잖아요, 가창력. 손승연님의 가창력이 또 뛰어난 그런 곡이죠. 부르기가 어렵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장현주의 여가, 소녀시대의 첫눈에, 별의 비밀 하나, 윤하의 if, SES의 꿈을 모아서였고요. 저는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백지영의 I can't drink, 손승연의 다시 너를, 윤하의 편한가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현의 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죄송스럽네요. 어려운 노래들인 것 같아서 다들 다 어려운 노래. 다 어려운 노래라서 아, 아니 뭐몇개 내리고 하면 되잖아요. 뭐 어쨌든 저희가 너무 어려운 노래 추천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곡들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테마곡 추천 여자들이 할수 있는 고백 노래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량이 적을 것 같아서 추천곡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의외로 분량이 좀 되는 것 같죠? 네. 어쨌든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아실 곡이에요. 부활의 사랑이라는 곡인데 원래는 이제 11집 타이틀곡이에요. 이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같은 노래인데 피아노 버전입니다. 따로 버전이 같은 제가 앨범에. 원래 본 버전이 있고 네. 피아노 버전이 있는데 저는 피아노 버전을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원곡보다 더이 노래를 선호를 하는데 이게 가사 그리고 정동화의 보컬 피아노 소리가 딱세 개가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락 그룹이라든지 이런 현악기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시라고. 조금 여기서 이제 풍성한 사운드라는 거 하잖아요. 이게 네. 현악기들, 오케스트라 반주 비슷한 아. 현악기 뭐 이런 것들을 드럼, 기타는 뭐 베이스 뭐. 기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버전에도 나와요. 아, 네. 그래요? 그런 사운드를 더 좋아하신다면 원곡을 들으시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곡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나는 그런 것보다 그냥 난 잔잔한 것도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아노 버전 또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고 정동화의 보컬을 완전히 생으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추천해 드리는 곡은 부활의 사랑 피아노 버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8화가 끝이 났습니다. 아, 옆방에서 지금 보컬 트레이닝 해서 좀 난리가 났는데. 밤이 깊었네. 아, 저 소리가 제발, 이, 여기, 안 우리가 섞여 안 있기를. 섞이길 빌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들린 다음에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었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니 너의 음악은요, 팟빵 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에게 의견을 주실 수 있고요. 그 의견을 남겨주시면 반영을 해서 추천곡이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테마곡 같은 거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걸 또 반응해서 주제로. 주제로 쓸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진행의 신명보. 엄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